14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은 조저 아시아나라 외교대표들을 위한 정세통보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정세통보 모임에는 조저, 몽골, 越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인디아 특명정권 대사들과 캄보지아, 말레이시아, 이란, 파키스탄 림시대리 대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최시철 조선 외무성 아시아 및 오시안주 담당 국장이 먼저 최근에 진행된 핵탄두 폭발 시험과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핵 위협 공갈이 조선의 핵 공격 능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하는 결과만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은 앞으로도 핵 무장을 절대로 선에서 놓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나라들이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옳게 인식하고 조선반도 문제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북도 북부에서 발생한 큰 물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는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려명거리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들을 전부 중지하고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피해복구 전투에 총동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오랜 친선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나라들이 한북도 북부에서 발생한 큰 물피해 복구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외교 대표들은 조선에서 큰 물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긴급 인도주의 지원을 최단 시일 내에 제공할 때 대한 문제를 자기 나라 정부들에 건의하며 지원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의사들을 표명했습니다.